미국의 AP 통신이 최근 우리나라의 현실에 대해서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김정은 용도자께서 공식 정치 무대에 등장하신 후 북조선에서 일어난 사변들은 그의 정치 기반이 다져지고 핵및 로켓 기술이 발전하였으며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이 구현되고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가 실시되었으며 사람들이 보다 훈훈한 문화 정서 생활을 누리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폭스 뉴스도 우와 같은 내용을 전했습니다.